개구리네. 주위 시설에 주눅이 들어간 난 아이처럼 움츠린 자세로 고민 속에 숨죽인 난 포활만해진 간의 주인. 세상 넘봉 겁쟁이 페널티 슛에 헛발질 언제나 앞서는 걱정이 내 머리숱을 쳐내지. 원형 탈모의 축구공. Come on everybody sing my song. Come on everybody sing my song. 키키키키 커커커커 키컸으면 키컸으면 키컸으면 척 두려워. 나 싫어하는 네가 부러워. 할 말을 하는 너만의 용기 한 번만 빌리면 안 될까? Yo, yo, yo, 아,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우리한 부탁을 드렸다면 난 갑니다. 이만 갑니다. 숨을 돌려 반대로 전진. 땅에 붙은 내 발에 멈춘 내 몸을 중력 반대로 달리기 달리기 앞으로. 어제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백설공주 나를 보고 오라고 하네. 가만 있어봐라. 네가 여섯 번째니 일곱 번째니 두 번째입니다. 싶어요 당신을 허나네. 입만 열면 냉장고 동네 부기대 반창고. 신세를 져 왠지 모르지만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요. 겨울은 빨리도 굴러가요. 당신의 입가에 빗소를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에 난 이 말을 마치 펀칭백처럼 바빠게 바빠게 바빠게. 어느 TV 프로의 그들처럼 난 따라하지 따라하지 따라하지. 하나 남은 건 내 멍든 이마. 제발 다짐하네 정든 이마.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줘.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줘.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줘. 너를 웃겨볼 애를 써.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. 나는 이 소리는 할머니에게만 용돈을 줘서 삐지신 할아버지의 소리입니다.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나지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하지만 난 웃기고 싶어. 널 웃기고 싶어. 기쁨을 내게 선물해주고 싶어. 웃으면 보기 뭔데요. 웃으면 보기 뭔데요.